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이고요. 또 제목은 생명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도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의 구원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참으로 귀중하고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6장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자, 5장을 마무리하면서 죄와 은혜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명백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죄와 은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 하나를 단순히 밝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발견한 자의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연관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바울은 6장으로 넘어가면서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면서도 또 완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새 생명 얻은 자는 궤변적인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종종 허탄한 신화나 변론을 가지고 신앙을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런 말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신앙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풍성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죄를 더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궤변을 내뱉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논리가 결코 신앙적인 논리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불법을 행한다라는 사실도 역시 신앙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자는 이런 궤변적인 삶을 당연히 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정직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러한 삶은 정녕 복된 축복의 삶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부활로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사실은 당연히 2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았으므로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서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생명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아야지 순리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뜻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은 그러므로 복된 자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삶의 목표가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새 생명 얻은 자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시간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많고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 사망의 종로를 닫은 삶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